늘내 곁에는 당신의 그림자가 있어요. 지금은 없지만, 내게 사랑을 준 당신. 긴급 속보입니다.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. 백화점 행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1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. 먼저 사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주 오래전 눈이 커다란 소녀를 봤어. 긴 생머리에 예쁜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렸어. 너의 그림자를 따라 걸었지. 두근대는 가슴 몰래 감추며 Oh. 그럼 내 사랑 들릴까 그렇게 멀리서 나만 서려왔어 내게 세상을 선물한 나눔의 과연 도줄 수 없었던 너 그래서 나 웃어도 그게 소리쳐 이름 부를까 그럼 내 사랑 들릴까 그렇게 멀리서 나